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4월이라 조파일은 관등가절이야니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8번을 도세 홍축하세 석가세존 명빌공 복을 비오 나무아미타불 하오리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8번을 도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나무아미타불 관세 108번을 도세 홍축하세 석가세 존명 밀고 복을 비오 대자대비 넓으신 덕 만세 봉축하오리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우리 소원 담아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우리 소원 담아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저 탑을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도세 우리 소원 담아비세 나무와 미타부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나무와 미타부 관세음보살